기억나는 최고령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조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령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24일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테가 쿠바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습니다.